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있으나 하늘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간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배고파하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적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Matthew chapter 18 verse 1 to 5.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나를 듣도록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은혜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saying, Who then is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끼리 좀 싸웠습니다. 우리 12명이 정말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데 앞으로 예수님 따라갈 건데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웠단 말입니다. 12명이 모여가지고요. 예,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누구는 야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데 야, 나는 얼마나 열심히 돈 관리를 했는데, 야, 나는 나 전 재산 버리고 여기 왔다. 뭐, 누군, 야, 나는 부모님도 놔두고 왔어.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끼리. 야, 나는 원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인데, 나 우리나라 독립도 내 핑계치고 나 예수님 따라왔어. 열심 당원 유다. 유다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각가지 자기 얘기들 다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은 세상 나라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을 보면 왕이 있으면요,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도 있고 뭐 국무총리 있고 이렇게 한 달씩 다 맞죠, 이 사람들이. 그때도 왕이 있으면 그 왕 밑에 신하가 있고 장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생각은 여전히 세상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싸우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결정할 때, 혹은 기도할 때조차도, 아니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계속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아니면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집사님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어떤 한 직분을 맡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2 disciples, maybe at that time, they don't understand the concept of kingdom of heaven. They thought kingdom of heaven is like kingdom of the earth. So they don't understand actually what is kingdom of heaven or kingdom of God. They beside Jesus, but their mind, their heart still belong to world. So at that time, they do not understand what is kingdom of heaven.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Verse 3.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의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You cannot enter into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said,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When we heard this, 아닙니다. We can memorize the John chapter 3, reverse. You have to reverse by water and spirit for kingdom of God. 요한복음 3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 아닐까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Jesus said, "You will never, never." 예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못 들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This verse delighted our salvation. 이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것인데요. 어쩌면 그 거듭남은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받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막 태어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스승, 그 노인, 그 위대한 선생에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마치 구원의 시작 혹은 영적으로 막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의 표적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내가 태어났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살아가셔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You will never,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게 뭐죠?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Jesus said, "This is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들과 같이 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착한데 순수한데 깨끗한데 어른들은 때가 묻고 마음이 못돼지고 뭔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처럼 순수해져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정말 착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다 아시면서. 아이들 안 착합니다. 아이들 얼마나 못됐는데요, 아이들이. 아이들 진짜 못됐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기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느 아기가 막 배려하고 섬기고 아기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때가 묻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착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옷에 묻히고 다니면 먹는 거 질질 흘리는데요. 안 깨끗합니다. 네. Somebody misunderstand. Yeah, yeah. The children is clean and pure and holy. And they're honest. I say no. They are so bad. 예, 아이들이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뭔가 어려지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It doesn't mean you have to become the physically children. 이거 다시 정말 아이처럼 작아져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에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Numbers chapter 23 verse 19.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능력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말로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셨으면 안 바꿉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뀌는 걸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Bible said, God is not a man. 하나님 사람 아니십니다. That he should lie.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And nor a son of a man. 또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죠? That he should repent.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It means In the beginning, God has the perfect plan. He had perfection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Jesus said, You have to change and become like children. It means You must believe him like this. 예수님께서 바뀌어야 돼, 같아져야 돼, 아이들처럼 라고 하셨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멋진 이 계획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속에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분의 최고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Whatever he speaks, Whatever he say, whatever his promises, I just believe it. That's all. That's it.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하셨든 나는 단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못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믿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면 아이들은 믿습니다. 야,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네? 막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이에게 설명 필요가 없습니다. 야, 지금 상황을 봐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내가 인형 사줄게. 그럼 그 아이는 아빠가 정말 사줄까 언제 사줄까 뭘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인형 사줄게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아빠가 나에게 인형 사줘 라고 믿습니다. 예,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엄마가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치킨 먹자 라고 하면 아 정말 치킨 사줄까 무슨 치킨 사줄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치킨 먹자라고 했으면 아이는 오늘 치킨 먹으라고 알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 아이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엄마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가 있지? 아이가 알아야 됩니까? 아빠가 이번 달에 일이 잘 돼서 월급을 받았을까? 아이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엄마 오늘 몇 시 몇 분에 치킨을 사줄까? 인형사로는 언제 면제 몇 시 몇 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하자라고 하면 아이는 한다라고 믿을 뿐 엄마가 산다라고 하면 아이는 사줄 걸로 믿을 뿐입니다. 예, 그게 전부 답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Very simple.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This is faith.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If you don't have this faith, you never entered kingdom of heaven. 여러분이 이 믿음 갖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요. 사줄게 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언제 사줄까? 또 뭘 사줄까? 저것도 종류가 많은데 저것도 급이 있는데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돈은 또 얼마나 있을까? 또 어디에서 살까? 백화점 갈까? 마트 갈까? 슈퍼 갈까? 인터넷 주문할까? 우리는 똑똑하니까 생각이 많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러면 그럴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Whoever humbles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성경 그렇게 말씀했죠. 자기를 낮춘다. Humble. Humble. 이 단어가 우리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And the biblical word, tapeino. Tapeino.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타페이노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페이노. In dictionary 사전에서 보면요, humble mean made low. 이 humble 사전에서는 겸손의 뜻을 낮아지다라고 합니다. 예, 그 겸손한 거죠. 예, 오늘 말씀 왔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낮춘단 말이죠. 마치 주인 앞에, 사장님 앞에, 높은 자 앞에 몸을 낮추듯이 낮춘다는 거죠. 국어 사전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 In dictionary, made low. This is humble. 예, 사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But in Bible, different. 근데 성경에서는 겸손의 뜻이 다릅니다. In Bible. To make small, to weaken. 성경의 뜻은요, 작게 하다, 약하게 하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실 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겨드린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온유하다. 온유하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온유하다 뜻이 뭔가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하다, meekness. Maybe in dictionary this phrase like more gentle or more soft. 아마 사전에서는 부드럽다, 뭐 신사적이다, 뭐 이런 걸 온유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온유하다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안 부딪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착하다, 참 부드럽네, 참 신사적이네, 깔끔하네 그 뜻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다는 뭔가 낮추다, 뭔가 좀 내려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때 내가 나를 작게 만들다, 나를 내가 약하게 만들다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To weaken my will.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작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크게 만듭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방향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분이 이끄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All we have my own plan. But sometimes, but he always, he wants to drive me to his, the way, more perfection. Then we must be humble. 주님께서 높으신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나의 계획을 더 작게, 나의 강한 마음을 약하게, 그리고 그때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못 씻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한 살, 두 살 그럴 때는 스스로 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십니다. 근데요, 이런 아기들은 씻기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씻기는데 막 발버둥 치고 시라시라 이런 애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 아예 막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이 조만한 애가 발버둥 치면 얘가 다칠까봐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왜 이래? 이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일이. 그런데요, 아이가 부모님이 씻겨주려고 할 때 가만히 쭉 편하게 있으면 알아서 깨끗해집니다, 몸이. 그건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씻겨주시니까요, 이제. 그냥 마치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지려면 부모님의 손길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안 해, 샤워 안 해, 안 씻을 거야 막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아이 힘들어지죠. 그럼 부모님이 아이 막 오늘 막 그냥 자서 씻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Numbers chapter 13 verse 27 to 33. 민수기 13장 27절과 33절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뽑혔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뒤에 다시 모세 앞에 섰을 때 했던 보고였습니다. 10명이 얘기합니다. 야, 그 땅 정말 멋진 땅입니다. 정말 좋대요. 그런데 그 땅 사람들 이렇게 키도 크고 몸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저 못 갑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Then Caleb said to them. 그때 갈렙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They are stronger than we. So we are not able to go up against the people. They are stronger than me. They are taller than me. They are greater than me. They are mightier than me. They are better than me.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린 못합니다. 우린 안 됩니다. But this time, Caleb and Joshua, both of them humbled the will of God. 그러나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God only said to them, I will give you this land. God only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 너희에게 준다. This is the will of God.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어떠한 전쟁의 전술, 어떠한 전쟁의 방법,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갈렙 and Joshua already heard what God said to them. I will give you this land, the canyon. So Caleb just believed. Okay, we can get it. But this time, somebody missed some things. Somebody said, Caleb, believe God, so he think they are not greater than me. They are not stronger than me. They are not bigger than me. No. Caleb also have eye. He can see. He think, yes, they are stronger than me. Yes, they are bigger than me.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죠. 아멘. 아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죠. 아멘.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을 봤을 때 아니야, 저들보다 내가 힘이 세 라고 생각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갈렙이 무슨 바보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키가 더 큰데요, 덩치가 더 좋은데요, 지가 힘이 세겠습니까? 내가 힘이 세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믿으면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도 봤습니다. 예, 그들이 나보다 훨씬 근육도 빵빵하고요, 키도 더 크고 힘도 좋고. 왜, 왜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Yes, they are stronger than we. Yes, this is true.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한단 말입니다.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들이 나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갈렙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 그러나 갈렙은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센들 강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어떻게 없겠니? 갈렙은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라가야지. 갈렙 also see the same situation. Other tents, like other tents. 10명의 정탐꾼과 갈렙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수합니다, 여기서. 갈렙이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이상하게 보는 게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그것을 똑같이 봅니다.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갈렙도 똑같이 봤습니다. 아, 그들이 우리보다 셉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근데 결론이 다르죠. 열 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사실에 기초한 답입니다. 갈렙은 그래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 야, 정말 세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아이처럼 그냥 아빠를 믿을 뿐이지 뭐. 어떻게 이길 줄 내가 어떻게 아나. 아빠가 주신 데 있으면 난 받는 거지 뭐. 이기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인형 살 돈이 아이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킨 시켜 먹을 돈을 아이가 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말했으니까요. 엄마가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치킨 사준다 하시고 안 사주시면 안 됩니다. 애들 뺏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 믿음의 금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사준다 하셔야 되지, 사줄까 말까, 사주 말까 이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못 배우게 됩니다. 사준다 하시면 사주셔야 되고, 아니면 안 사준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알아갑니다. 갈렙은 이상한 걸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올라가자 였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라, 현실을 외면하라 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아니 정말 철저하게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느 사업가가 하나님 믿는다고 장사 대충대충 합니까?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냥 하면 무조건 장사하면 돼. 하나님 도우셔. 그 사람 100% 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처음부터 이긴다라고 봤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갈렙도 눈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내가 질 거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다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This battle belongs to him. Yes, I cannot conquer them, but he will conquer them, so I can get it. 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갈렙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 1 to 4.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It means kill your s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아들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아들을 죽여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서의 장작과 조개를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On the third day, 3일 만에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일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제가 그때 잘못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100의 100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부엘세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약 60km쯤 됩니다. 60km 정도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사람이 열심히 걸으면 보통 한 30km 걷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틀. 그래서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이틀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 만에 터벅터벅 걸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정말 그럴까 다시 찾아봤더니만 그 사람들이 놓친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직선을 쭉 거면 60km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지도에서 직선으로 끈 줄의 길입니다. 백두산 건너가는데 몇 킬로면 될까요?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되겠죠? 문제는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평면 지도로 봤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딱 거니까 60km니까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일에 갔다라고 계산했던 거죠. 제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는 92.6km입니다. 하나도 안 쉬고 걸어가면 19시간 43분 걸립니다. 1분 1초 안 쉬면요. 19시간 43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30km 걷습니다. 92.6km니까 3일 딱 걸으면 되는 거리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전했던 설교 말씀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예배하라.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서. 다음날 일어나는 아침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태울 나무 장작들 자기 아들 이삭 종 데리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정확하게 3일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고민, 걱정, 근심, 괴로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괴로운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할 바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나를 거꾸로 뜨리지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갈 뿐인 것이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Three days ago, God said to Abraham, "Give your son and make burnt offering." Next in the morning, Abraham starts this journey. 92.6 kilometers, so totally need 3 days. If I am Abraham, in my heart, maybe very difficult. And maybe I don't understand what he say like that. But anyway, he didn't make slow. He walked the common. So need 3 days.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내적으로 고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갔습니다. Hebrews chapter 11 verse 17 to 19.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나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힘들과 어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한단 말이죠. 신뢰. Abraham, he trusts God.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This is the faith like children. 바로 그것이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People God said to Abraham, "In Isaac, your seed have the son and son and son and son, and you will be one day make a big nations."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통하여 큰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뭡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얘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은 다음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릴 때 부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대라고도 하는데요. 이삭 그의 믿음도 보통 아니죠. 예. 이 할아버지 노인을 힘으로 제한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걸 처음 이미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 얘기 언제 들었냐면 약 30년 전에 들었단 말입니다. 30년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 나오게 하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처음 나한테 이 아들 통해서 큰 민족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지금 또 죽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에 그분과 나와의 신뢰 이 목소리 분명 하나님의 목소리 맞고 이분 말하는 거 분명 그 하나님 맞으니까 당신의 말을 내가 지금은 전부 다 이해할 순 없는데 그러나 30년 동안 내가 믿어왔고 신뢰해왔던 주님이시니까 지금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활시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습니다. Abraham believed God was able to raise him up. 예, 그냥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던 것이죠. 끝으로 그 말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제 이 어린이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whoever receive one little child like this in my name. Acts chapter 16 verse 14 and 15.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간 장수로서 누가 주시라 주시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들어맞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변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to my house and stay. 우리 곁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사님들만을 보고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그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는 루디아가 요즘을 친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 어디 갈 수가 없죠. 영원 갈 돈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 증거하면 있으니까 여기 계실 동안 우리 집에 계십시오. 내가 방값 안 받겠습니다. 식값, 식대 안 받겠습니다. 내가 잠자리 제공하고 밥 드릴게요. 여기 계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하고 채워야 합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루디아는 그 일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만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이것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철저하게 돕고 섬기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아주 쌀쌀 맞습니다. 호텔에 가도요 공짜로 물 한 병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렵다면 전폭적으로 돕죠. 물론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영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우리가 늘 불러왔던 대로 교회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가족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참된 믿음이 먼저이지만 참된 그 믿음 안에서 가족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Who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처럼 그냥 뭐 통닭을 사준다 그러면 순수하게 믿는 거. 그렇죠. 예. 가시에 사준이 있나? 99% 믿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Very simple. But 99% is not perfect. 100% is the faith like a child. 100%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99%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겸손한 것이죠. 그분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의지를 약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계획을 작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더 넓혀주시고 당신의 의지를 더 펼쳐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